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눈 떠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. 한가슴이 저르고 심장은 뛰어 No, no 느껴져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 괜찮아 우리가 아니어도 슬픔이 날 지워도 먹구름은 또 끼고 나 그동안 꿈속이어도 한없이 구겨지고 나에게는 지켜지고 언젠가 내가 아니게 된다 지어도 괜찮아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 못된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 How you do? I'm fine 내 하늘은 my God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깜깜한 밤을 두고 찾는 꿈은 흔들어 놓지만 두렵지 않은 걸 괜찮아 I'm feeling just fine 이제 너의 손을 놓을게 I know my mind, my 'cause I'm just fine I'm feeling just fine 더 이상은 슬프지 않을래 Shine. Guess I'm just fine. Hey, whole world. I'm just fine. 내 아픔 다 이겨낼 수 있을 너 없이 나. I'm just fine. 걱정 마. 이제 웃을 수 있고 네 목소리를 모두 알아주니까 I'm so fine, you're so fine 슬픔과 상처는 모두 다 이미 지나가 추억이 되었으니 웃음에 반해주자고 We so fine, I'm so fine, you're so fine 우리들 미래는 기쁨만 가득할 테니 걱정은 접어둔 채 이제 즐겨 수고했어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깜깜한 밤 어둠은 잠든 꿈을 흔들어 놓지만 두렵지 않은 걸 괜찮아 I'm feeling just fine 이제 너의 손을 놓을게 I know I'm on my 'cause I'm just fine I'm feeling just fine 더 이상은 슬프지 않을래 I could see the sunshine 혹시 너에게도 보일까